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나를 잡을 줄 알아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남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